남조선 언론들에 의하면 남조선의 사드 배치 처리에 성주투쟁위원회, 사드 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, 원불교 성주송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, 사드 배치 조지 전국행동이 18일 서울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습니다.